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약 3년간의 바울의 그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자 도시 내에 우상 숭배를 중단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되고 또 이로 인하여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은장색 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소동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 서기장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또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이 오늘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 바울이 전도 여행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또 7절부터 12절까지 유두보를 살린 사건의 내용 이두 가지로 나누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말씀해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또 거기 석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소요가 그치자 제자들하고 인사를 하고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소동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서 떠난 것이 아니라 이미 소동 이전에, 소동이 있기 전부터 계획된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동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계획을 핑계로 서둘러서 에베소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동역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소동의 중심부로 뛰어들어간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19절,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니 제자들이 말리고 이랬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을 때 그는 그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하려고 오히려 소동의 중심부로 뛰어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소동이 완전히 그친 후에야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이미 세워둔 계획대로 마게도냐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을 볼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전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와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참 목자요, 진정한 지도자임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도 보니까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이 헬라에 이르러서 석달 동안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것은 이 헬라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아가야 지방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고린도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이 누가가 굳이 헬라라는 표현을 쓴 것이냐 하면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못지않게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던 이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도 이 복음에 대해서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7장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17장 말씀해 보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그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반대는 단지 헬라 본토 사람 자체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이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서도 이러한 반감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피와 땀을 흘려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어렵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자기가 아들처럼 아비가 되어서 나왔다고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을 아비처럼 의지해야 하는데 실상은 정반대로 오히려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괴롭히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대접을 받고 또 의심을 받는다면 이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낙심되었습니까? 오히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더욱더 반응을 할 때도 충분히 할수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애통하는 마음과 정말 통탄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이 헬라 지역을 보면서도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에서 헬라 지역을 돌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또 오히려 반목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헬라 지역을 방문하고 그곳 가운데서 그냥 방문 정도가 아니라 그곳 가운데 석 달 동안 머물러서 그곳 가운데서 함께 그들의 삶을 돌아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계획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바로 아무리 자신을 극히 반대하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는 우리를 이 바울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하고 외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역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늘 원수되었던 하지만 성도들은 변함없이 그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섬겨주고 열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성도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미 전도했던 곳을 재차 계속적으로 방문하여서 여러 말로 그들을 권하고 또 굳게 했던 이 모습들이 사도행전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언제나 말씀의 씨앗을 뿌린 후에도 반드시 다시 방문하여서 그들이가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여서 뿌린 씨앗이 잘 자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돌보면은 어떤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전한 복음을 받고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바울이 아비의 마음을,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낳은 다음에 아 이제 네가 태어났으니까 네가 알아서 자라라 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스스로 자랄 수 있을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그 옆에서 계속적으로 돌보며 살피고 또 조심하고 그것들을 계속 돌보는 것이 이 아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듣고 새롭게 태어난 영혼들에게 아 이제 나는 전도 다 했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하면서 방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든 영혼을 성숙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것 가운데서 조건과 그분의 섭리를 겸손하게 인정해야 하지만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또 자라지도록 또 그렇게 계획하시고 또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또 믿으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복음의 말씀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 씨앗이 잘 정착하고 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돌보고 가꾸면서 그 열매가 맺혀지도록 우리가 계속적인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아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우리가 돌보는 영혼들을 계속적으로 섬기고 살펴보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그런 사랑의 마음, 그 아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목자의 마음, 아비의 마음으로 바울은 여러 곳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루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이래를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이 구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는 길에 이 동반했던 사람들 일곱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에게 박해와 음모와 핍박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조롱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울과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요 또 위로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건강이 좋지 않을 때도 있었고 또 사람인데 어찌 고난과 또 고뇌와 또 외로움을 또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지칠 때 위로와 힘이 되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여기에 기록된 일곱 명이 바로 이 바울이 함께 사역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과 함께했던 바울과 함께했던 위로의 동역자요 또 믿음의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이러한 위로와 또 소망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 왜 그렇게 저런 사람을 전도해? 아 왜 저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함께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 또 교회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내용은 바로 7절부터 12절까지 유두보를 살린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머무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말씀을 나누는데 밤 늦게까지 강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밤에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보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유두보라 하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졸게 되었는데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드로아에서 한참 타오르는 이 복음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떡을 떼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을 생각하고 또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충만하는데 갑자기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큰 시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언제나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런 일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순간 그 길을 막아버리는 이런 사단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가운데 이 일을 어떻게 바꾸시냐 하면 10절 말씀해 보세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인 이 바울의 태도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교회에게 필요한 태도임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 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한 유명한 정치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자살은 죄다. 또는 자기 위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못 견디고 자살을 했다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회 유명인들이 죽게 되면 그들 가운데에서 어떤 그 죽음에 대해서 종종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정죄하고 또는 마땅하다라고 비난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들은 정말 부끄러운 행동들입니다.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예배 시간에 창문에 걸터앉아 졸아서 죽었다고 예배 시간에 졸다가 졸아서 그래 라고 그 잘못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바울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아픔에 동참하는 것, 위로하는 것, 그때에 기적적으로 그가 살아나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교회의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은혜의 역사 현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상한 심령의 치유와 또한 회복의 장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위로와 회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은 비난을 받는 이유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거예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요 뜻이라는 그런 교리와 또 교리라는 이 잣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위로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그 사랑이 정말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이것이 바로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사랑이요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이 말씀처럼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보게 되며 또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또 은혜가 선포되는 역사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 세상에 있는 아픔들 가운데서 그들은 마땅하다, 그들을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들의 죄 때문에 결과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 가운데 그들의 고통 가운데 찾아가서 함께 위로하며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려가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았다라는 것처럼 그들을 안아주고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해야 할 회복과 또 치유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기쁨을 함께한 이 동역자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함께 있었던 바울과 함께 했던 그런 동역자들,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아픔이 있을 때 그들이 함께 바울이 그를 안아주고 품어주는 가운데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전파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며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동역자들이 되어야 하며 이 교회가 그런 위로의 현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역자들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큰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믿음의 동역자, 위로의 동역자, 격려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가운데 그렇게 함께 교회가 세워져 갈 때에 교회가 그런 위로와 또 치유의 현장들로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이 선포되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현장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